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대요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 높은 빌딩 후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멋쟁이 높은 빌딩 우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저 아리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살고 싶어